17 right here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일들 많잖아 꼬일대로 꼬인 일들 주머니에 본인 줄 yeah. 힘 뒤에 뭐 묻을 때 보통 카드 잔고가 없을 때 꼭 이런 날에만 집 가기 전에 빅 마트 나한테만 일어나시고 깜빡하면 주말은 가고 이거 왠지 나다 싶으면 이리 이리 이리 모여다 지금부터 손에 불 날 때까지 박수 이때가 싶으면 저 박수 저기 저기 이리 어제 우리끼리 신이 나지 이 노래 끝까지 저 박수 어차피 해도 해도 안 돼 쟤도 걔도 얘도 안 되면은 아무 말도 되지 않는 주문이라도 힘, 수화무,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 가짜 동방사 야, 야, 그럴 때가 있잖아 나 내가 작아지는 기분 말야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 놓치면 버거 있잖아 나 나한테만 일어나 싶고 고민의 꺼리꺼리를 물고 이거 왠지 나다 싶으면 지금부터 손에 불 날 때까지 박수 이때다 싶으면 저 박수 저기 이리 오지 우리끼리 신이 나지 이 노래 끝까지 저 박수 Cha-cha-cha-cha